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쿠바의 브렌사라티나 통신, 미얀마 텔레비전 방송, 도이출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저국해방전쟁 승리 68세 점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저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터넷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